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올해는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해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밤새